보면 당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랑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이제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이 우릴 갈라 놓을 때까지 이런 내 마음 받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당신을 당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